이 시간에는 영화음악 뮤트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예술영화 고마운 처녀 중에서 어머니 사랑을 바치는 처녀.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텔레비전 소설 정달새 중에서 정다리 처녀의 노래. 봉트는 새벽 그란 걸음 몰고 농장 불러가니 그 처녀 볼 손 나와 있었네. 정다리 처녀 날라라라 정다리 처녀 내 사랑하는 정다리 처녀 살갑은 모에 종이 들었나 종이 들었나 밝은 그 밤 그 처녀와 만나 정답게 앉았네. 물 같은 사랑 약속하며 가슴 설렜네. 랄랄랄랄라 처녀들 조명, 랄랄랄랄라 처녀들 살명, 내 종든 농장 버티고 가자 약속하였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예술영화 내 고향의 처녀들 중에서 강원도 처녀가 제일 곱대요. 이상으로 용화음악 뮤트곡을 보내드렸습니다.